제리 필레이 총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계개혁교회 친교회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이 밖에 손님들은 주체 사상탑과 과학기술전당, 능나 곱둥어관 등을 참관했습니다.